또 이 노래만 들으면 내가 보고 싶어질 거야. 노랫말에 너와 내가 있잖아. 사랑했었고 헤어지고 보고 싶어 하는 게 마치 우리 같잖아. Yo, 기억하니 우리 함께 했던 그때 네가 좋아하던 노래 내가 불러주던 노래 여전히 이어폰에 아직도 흐르는데 여전히 거리 위에 이토록 가득한데 너는 없어 모든 건 그대로인데 너만 없어 이 음악은 흐르는데 영원히 함께 듣자 약속했었는데 난 울고 있어. 너도 이 노래만 들으면 내가 보고 싶어질 거야. 노랫말에 너와 내가 며칠을 참아왔는데 맨날 너와 걷던 거리만 걷게 되는 건데 왜 이 노래만 들으면 난 네가 걱정이 돼. 어디선가 너던 눈물을 흘릴 텐데 내가 먼저 헤어지자 해놓고 이 노래를 들으면 울기는 또 왜 우는 건데. 우리 한심해 돌아오면 좋겠어. 노랫말에 둘이 다시 말